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주님,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?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제가 이제 그 다음 할 찬양인데요,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? 어쩔 수 없이 왕과 그 주인과 종 사이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충분히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. 그리고 친구로 부르신 이유를 보면요,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저도 다 알 수 없겠지만 종이 그 주인과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주인의 뜻하신 바를 다 알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그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친구로 부르신,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. 믿으십니까? 시간 그 주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님 마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,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, 날 사랑하네, 놀라워라. 주님 마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,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, 날 사랑하네, 놀라워라, 놀라워라, 놀라워.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. 나는 주의, 나는 주의 친구, 나는 주의 친구,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. 다시 고백하겠습니다. 주님 어찌,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,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, 날 사랑하네, 놀라워. 친구로 부르셨네. 나는 주의, 나는 주의 친구, 나는 주의 친구, 주님 내 친구로.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

기도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.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는 그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우리에겐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,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. 시간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의 것으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,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받은 자로서, 하나님,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하나님,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.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.